HUBS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 나도 모르는 나만의 파도 속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닷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벌써 11번째랍니다. 여러분은 매주 화요일에 단 하루의 공휴일도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른 요일에는 공휴일들도 많았는데 화요일만큼은 특별한 날이 없어서 시험기간 휴방을 제외하고는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요. 이런 우리의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직도 라디오를 시작하던 날이 생생한데 벌써 마지막 방송이란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저 혼자 진행하는 라디오는 처음이라 내심 떨렸었고 새로운 화요일 점심 라디오 팀원들과 어설프게 라디오를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오늘만큼은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이라는 라디오에 걸맞는 노래들과 이야기들로 이 시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파도를 만나보러 갑시다. 도영의 나의 바다에게 파도를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 알아봤었는데 오늘 알아볼 파도는 제가 이 라디오를 진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은 행복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흔히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를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행복은 정말 다양한 파도들이 모여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워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뿌듯하거나 후련해서 행복할 수도 있죠. 때론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제가 행복했던 순간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삶 곳곳에 소소한 행복들은 참 많지만 나 진짜 행복하다 싶은 날들은 몇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나는 행복의 순간은 저번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입니다. 저는 그날 이상하게도 시험이 오후 9시에 끝나서 집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여러모로 몇 날 전부터 고대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길고 긴 시험 기간이 끝난 그날, 인생 처음으로 혼술을 했거든요. 원래 술을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고 가족들도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술을 마시는 날이 매우 드문 편입니다. 그날 제가 저희 가족 중 처음으로 혼술을 한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주량이 센 편도 아니라 맥주 한 캔으로 충분했는데 모든 일과를 끝내고 집에서 술을 마시니까 제법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때 저의 행복은 후련함, 뿌듯함과 함께 몰려왔습니다. 시험 기간을 잘 버텨냈다는 점, 여유로운 일상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행복을 느꼈죠. 그때 정말 나 이제 좀 행복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감마스키스의 Loving This Moment. 앞서 말한 행복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려고 하고 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요? 행복은 쉽게 말해 우리의 감정을 좋게 만들어주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감정입니다. 과학적으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에 의해서 행복이라는 감정이 생긴다고 하죠. 유발 하라리는 책 사피엔스에서 인간은 즐거운 감정을 통해 고통을 잊으려는 습관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또 이어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라서 두 가지 감정의 공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통을 행복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덮고 잊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저는 단지 고통을 피하기 위해 행복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통도 행복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도들이니까요. 행복이라는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이란 각자가 행복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건 수만 가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희 라디오와 딱 맞는 유발 하라리의 말을 빌려볼게요. 바닷가에 서서 좋은 파도만을 받아들여 그것이 사라져버리지 않게 애쓰는 동시에 나쁜 파도를 밀어내려고 애쓰며 산다면 그것은 무익한 노력일 뿐이고 자신의 마음을 더 괴롭힐 뿐이다. 결국 마음속 모든 파도를 받아들이라는 거겠죠? 유나의 물의 여행. 순간 사라진 것 오래 기다려왔어. 잠깐 쏟아질래. 가라앉기 미약한 가능성이지만 흐르고 흘러 언젠가는 멀리 파도 돌아가 볼 거야. Say hi 다가오는 세상을 향해 get set 몸을 앞에서 행복에 대해 조금은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전해보았는데요. 다시 앞에 잠깐 언급했던 세로토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행복을 조절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 행동, 신체 기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역할을 합니다. 조금 특이한 사실은 세로토닌은 뇌에서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장에서도 큰 비율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장이 두 번째 뇌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로토닌의 수치가 떨어지면 우울증, 불안증, 혹은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세로토닌이 높아지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세로토닌은 기분 외에도 수면 리듬, 식욕, 학습, 기억 등 다양한 생리활동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세로토닌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될 때 우리는 좋은 기분뿐만 아니라 안정된 생리활동을 유지할 수 있죠. 항상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서 감정 파도를 알아보며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생소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뇌 중 느끼는 뇌라고 불리는 대뇌 변형계에서 감정 변화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대뇌 변형계에서 감정 변화를 담당하기 때문에 감정은 마음과 뇌에서 동시에 느껴진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뇌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재밌으셨죠? 하현상의 파도. 저 긴 밤 속을 다 채워가는 마음 하나 기억이 또 마르다 잊어버리고 나 이대로는 사무치게 되는 거리 그 기다리고 있어. 그대로 멈춰 나의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속 파도를 울리는 나의 마음에 딱 맞는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나의 마음을 울리는입니다. 노래는 우리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래로 인해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 과정에서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오늘의 노래는 이 라디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추천받은 노래인데요. 바로 데이식스의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입니다.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의 마지막 화에 딱인 노래라고도 할 수 있죠. 살아가는 게 항상 편탄하고 즐거울 순 없겠지만 같이 손잡고 이겨내보자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가사도 시적이고 리듬도 몰입감이 넘치는 곡이라서 몽글몽글한 감성이 매력이죠. 마치 하루를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한 11번의 시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픈 구절이 있는데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희노애락의 파도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자 라는 가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파도가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잘 이겨내 봅시다. 데이식스의 파도가 끝나는 곳까지 다가오는 거친 파도를 견뎌줘 어둠 속에서도 내 손을 놓지 말아줘 흔들리기도 뒤집혀버릴 수도 있을 테지만 다 지나가고 나면 찾아올 따스함은 너무 달콤할 테니까 잔잔한 날도 가끔은 밀어내는 날도 네가 있어준다면 어떤 날이 와도 어떤 파도도 견딜게 Baby won't you just stay with me Don't leave me 이 바람이 그칠 때까지 손을 놓지 말고 곁에 남아줘 고요함 속에 아침이 올 때 꿈만 같을 거니까 오늘 파도 이야기도 재미있으셨을까요? 마지막인 만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파도가 감정 그 자체인지 혹은 감정으로 인해 생기는 변화인지에 대해 구별이 잘 안 가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진 않았답니다. 그저 마음속을 바다로 표현하고 우리의 감정에 관한 모든 것을 파도에 비유했을 뿐이에요. 뭐 이런 게 중요한가요? 그저 여러분이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저도 제 마음속 파도 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건데요. 매주 새로운 감정으로 글을 쓰면서 저도 제 마음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디 여러분도 그랬다면 좋겠습니다. 귀를 잘 기울여야 만들리는 나의 마음속 파도 소리. 앞으로도 계속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 집중해 주세요. 그럼 이만 이 바닷가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파도 속 모든 순간, 마음속 목소리 배윤, 항상 마음속 파도 소리를 기록해 준 기록자 이준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등대 김다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H. UBS